내 여친 너였기에 언젠가 또다시 만날 것이 이미 난 예감하고 있었어. 눈에서 안 보면 멀어질 걸 넌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안 보면 안 볼수록 자란 건 그리움뿐. 누구보다 사랑한 내 여자기에 행복하길 바랬어. 한 남자가 널 위해 눈물 흘렸던 거야. 아낌없이 너를 위해 이 한 몸을 바칠게. 가시덮친 말들로 서로에게 아픈 상처 주었어. 모든 게 내 사랑인 걸 이젠 깨달아. 항상 어디에 있었던 내 눈물이 네 가슴에 흐를 거야. 네가 없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난 언제나 슬펐으니 다시 아무 일 없듯이 와준다면 죽어 살 수 있을 거야.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믿어주니까 아낌없이 너를 위해 아직 너와 난 끝나지 않은 거야. 널 내 곁에 두고 싶어. 너의 마음을 뒤져봐 너의 마음을 찾아봐 네 사랑이 보일 거야. 그 사람 나인 걸.